like a dream. 너와 함께 이러고 있는 게 꿈만 같은데. 영원히 머물러줘. All I wanna do is lay down next to you.